여태 사랑을 다시 못할 줄 알았어. 오늘 난 자욱한 연기 사이로 사랑의 짝을 보았어요. 난 지금껏 얻은 마음을 헤맸어요. 여태 지워야 할 기억이 너무 많았어요. 오늘 난 식어버린 마음 구석에 사랑의 불씨를 담겼어요. 이제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. 이제 진정 웃을 수 떠날 수는 없어.